Welcome to my world, welcome to my world. Hey, hey, break it down now. Hey, hey, here we go now. Now my baby piece, piece 똑같대. 다리 애들 oops, oops, 미안한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뜨는 고백. I just wanna love you, I just wanna love you. 여기저기 어디 가도 빛난대. 왠지 옆으로 내게 웃어. Daddy, do la ba, ooh, ooh, 나만